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측에서 조직 지휘하신 보천보 전투 승리 88세에 즈음한 전국 여맹 일꾼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가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여맹 일꾼들은 답사 행군에 앞서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 고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 기간 여맹 일꾼들은 화선식 선전선동 경연, 회상기 발표 모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